이제는 연락조차 받질 않아. 너 대신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.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. 시간을 가 사람이 내 기억도 지워져 나빠.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거짓말은 안 할게. 대체 내가 왜 나도 너한테 행복을 바래야 돼. 절대 I don't give a Congratulations 너 참 대단해.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나 하면 Girl, congratulations. 바로 얼마 안 걸렸네 잘하셨어. 인터넷에 올라온 네 사진을 보니 그리 많이도 행복하니 입이 귀까지 걸려 있는 것 같아. 난 아직도 숨 쉴 때 심장이 아픈데 다행히 넌 절대 아플 일은 없겠다. 만약 또 이별을 경담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되니까.